세월 걸어가니 다청 한두 어깨에 하염없이 하얀 눈을 내리게 하소서. 사랑이여 단풍같이 빨갛게 익어가라. 하얀 밤 하얀 눈을 영원토록 내리소서. 없이 걸어가는 다청 한두 어깨에 소리 없이 하얀 눈을 내리게 하소서. 사랑이여 능금같이 빨갛게 익어가라. 하얀 밤 하얀 눈을 영원토록 내리소서.